안녕하십니까. 조동혁 내과 신장내과 원장 조동혁입니다. 늦더위가 어느 정도 가시고 추석도 지나며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며 환절기입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인 CDC 자료에 의하면 1976년부터 2007년까지 31년간의 독감 시즌에서 미국에서 독감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의 숫자가 적게는 3,000명에서 4만 9,000명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당뇨, 고혈압, 신장병, 즉 콩팥병을 가지고도 사시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독감 같은 기회감염은 만성질환 환자나 노인층에는 또 다른 건강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병예방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근래 들어 독감으로 사망한 인구 중에 80%에서 90%가 65세 이상의 환자였다고 보고되고 있는 것을 보면 노인층이나 성인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독감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미국의 독감 계절은 10월에 시작을 하여 늦게는 5월까지 지속이 됩니다. 독감 예방주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예방주사이며 3종 예방주사와 4종 예방주사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질병예방센터는 6개월 이상 된 아이부터 독감 예방주사에 대한 알러지나 계란에 알러지가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독감 주사를 맞고 바로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평소 자신의 면역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독감 주사를 맞고 예방 주사에 대한 면역 체계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찰나에 감기 바이러스와 접촉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독감이 걸린 것이 아니고 일반 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감기 증상이 온 사람들이야말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도 겨울에 독감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200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독감 예방 주사는 그 중에 가장 흔한 3가지에서 4가지의 바이러스이므로 독감을 야기하는 바이러스 중에 10%만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을 때에는 그 예방주사의 효능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문제없이 타기 위해 예방적으로 엔진 필터도 갈고 엔진 오일도 주기적으로 가는데 몇만 불 되는 자동차에 비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자신의 건강에 투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예방접종을 하시지 않아서 독감에 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쳤거나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독감 예방을 맞으셔서 건강한 겨울을 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내과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